Yeah, it's a special one. Shout out all my friends, fans, and family. This one's for you. Yacht so kick channel when the day comes. Song gon' go on the night, we gon' break some. Nicky swap zone jazz on an anano chump. But to me the jugo teach you what the night day wants. Fake chumps, the goo nagi shiwa. This time I got you that she put the numb the jumbo chiwas. Could you what the night goom? So can only old night we don't want inside. I'm there going manga key down. Campsite chump malo, we gon' catch through. We as a dance, you watch yano. Chingu do we as a dance, you watch yano. To the fans, mom, you single up, so cock chung, I don't matter. We gon' work, work, don't need breaks. Point so can lose where the good the shit get. Give me 20 knuckle, my one hand and earn me. Don't pokey at me, I'ma give it everything. I'm living good, y'all. Living good, living good, living good, cause I know you're mine. I'm living good, y'all. I'm living good, living good, living good, always on my mind. I'm living good, y'all. Cause of you, cause of you, cause of you, all the pain is gone. I'm living good, y'all. Gracie, my big sister. 어느 한 잠깐방 그들 신혼의 첫걸음 수많은 가파른 언덕 삼남매를 업고는 고생토록 살아오신 십수년 위로해 드리기 위해 더욱 성공이란 피사체에 초점을 맞췄고 마침내 첫 곡을 선물과 동시에 외투어 공연 준비로 바쁜 내 모습을 비춰 그간 우여곡절 지금 내 옆에 형 누나들과의 만남의 빅픽처로 남았기에 아름다운 비하인씬 때문에 곱절은 값진 지금 하이라이트씬 내 사람들과 동행함에 있어 God bless you 이런 숨가쁨의 갈증 또한 appreciate it 세대 존재와 삶의 이유 Grace my big sister 날 기다려준 내 가족 급히게 된 가 무게 두고 버틴 이유 다시 한번 감싸봐 경의를 표하는 For double AP Living good, living good, living good Cause I know you're mine 잘 살고 있죠 Living good, living good, living good Always on my mind 잘 살고 있죠 Cause I feel, cause I feel, cause I feel All the pain is gone 잘 살고 있죠 Living good, living good, living good Try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카드 멤버들, 그리고 히든카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마워요. 우리 전사장님, 김사원님, 딸내미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라버니도 고생 많았고 사랑해. 우리 카드도 사랑해. 사랑해.